HUBS.평범했던 우리들의 일상도 기록이 되면 추억이 된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과거 당해 년도의 특별한 소재를 통해 그해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5월 18일 여덟 번째 그해 우리는 시간. 오늘은 2020년으로 떠나볼게요. 그해 우리는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잠시 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2020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전 세계적인 범유행 전염병으로 확산됐습니다.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낳고 2022년 지금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에게 2020년이란 사실상 잃어버린 한 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2020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의 감염의 걱정으로 인해 각종 공연이나 모임과 같은 단체 활동이 제한을 받았기에 저는 어느 해보다도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마스크 착용, 외부 활동 자제 등으로 인해 적응하기 어려운 한 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벌써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지 어느덧 3년 차인데요. 지금은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19 전염병 발발을 기점으로 우리 인류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이란 견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우리 인류가 해방되길, 또한 달라질 삶에 대하여 잘 적응할 수 있길 기대하고 소망해봅니다. 어딘가 너와 나누곤 했던 수줍었던 얘기들, 너는 나를 쉬게 하고 마음에 넘실거리던 웃음 자꾸 내게 기웃대던 시선. 맞닿는 어깨, 스치는 손등도 좋아. 함께 나란히 걷고 그 노래도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창궐과 더불어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우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즉 총선이 있었던 해였으며 최초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과 18세 선거권 부여 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총선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또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남북관계 재약화 등의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2020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영국의 브렉시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등 당시 세상을 뜨겁게 달궜던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당의 부통령 출신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에는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불기도 했습니다. 하구 여러분들도 해당 이슈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0년, 여러분들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는 무엇이었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그해 우리를 되돌아 봅시다. 어린 햇살 아래서 뛰어놀곤 했었던 가쁜 숨결 굽히신 골목 지나 길을 따라가 보면 같은 여덟 번째 그해 우리는 시간. 오늘은 2020년도에 우리를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 다뤄본 2020년 이슈들을 살펴보니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절대적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19에서 빨리 벗어나 일상으로 완벽하게 회귀하기를 오늘 하루도 진심을 다해 소망해봅니다. 2020년 그해 우리는 억압됐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신민석, 저는 아나운서 강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작았던 서로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 반짝이던 네 두 H UBS